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활동 양력과 격려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, 위대한 김일성 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를 태양절 경축 마자루 준비위원회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.